동화 한국어 버전 공주님과 완두콩. 옛날에 강력한 왕국이 있었어요. 왕국의 여왕은 항상 원하는 것을 가졌죠. 여왕은 하나뿐인 왕자에 대한 소유욕이 매우 강했어요. 모든 것에 최선을 다하며 왕자를 보살폈죠. 가장 좋은 옷, 고급 음식, 교육을 위한 최고의 선생님, 그리고 그 이상으로요. 왕자는 자라 청년이 되었고 결혼할 때가 되었어요. 여왕은 왕자를 방으로 불렀죠. 왕자는 반드시 공주와 결혼해야 한다. 하지만 신부감을 스스로 찾아야만 한단다. 신부를 고를 때 몇 가지를 명심하거라. 예쁜 얼굴만 찾지 말아라. 공주는 단순히 왕이나 여왕의 딸이 아니란다. 섬세하고 똑똑하고 우아해야 하며 옷을 잘 입을 줄 알고 스스로 품위를 지킬 수 있어야 하지. 가장 중요한 공주를 볼 때 주목해야 할 첫 번째로는 진짜 공주는 천사의 목소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왕자는 여왕의 말에 순응하였죠. 여왕은 왕자가 신부감을 찾기 위한 여행을 떠나도록 허락했어요. 왕자는 하인과 함께 여러 날을 여행하여 가장 가까운 나라에 도착했죠. 왕자는 왕에게로 가 자신을 소개했어요. 왕은 왕자가 잘생긴 데다 예의가 바른 것을 보고 기뻐하며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신의 딸에게 데리고 갔어요. 왕자는 방 안에 있는 아름다운 공주를 보고 기뻤죠. 공주는 시를 공부하고 있었고 옷도 잘 차려입었어요. 안녕하세요, 공주님. 안녕하세요. 공주의 갈라진 목소리에 왕자는 어안이 벙벙해졌어요. 괜찮으세요? 물 좀 가져다 드릴까요? 아니요, 전 목마르지 않아요. 그렇군요. 그 시 읽으세요. 저는 지금 가봐야겠네요. 시간이 늦어서요. 만나서 반가웠습니다. 왕자는 잠시 실망했어요. 하지만 그 옆나라로 가기 위해 여행을 계속했죠. 성에 도착해 왕자는 왕에게 자신을 소개했어요. 왕과 왕비는 왕자가 매력적이어서 매우 기뻤죠. 그래서 곧바로 공주를 만나게 해줬어요. 왕자는 공주의 방으로 갔어요. 왕자는 아름다운 공주가 식탁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공주는 음식을 먹고 있었죠. 왕자는 인사를 했지만 공주는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공주는 개걸스럽게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공주님, 좀 바쁘시군요. 좋아하는 음식을 드실 수 있도록 물러가겠습니다. 그러고는 왕자는 그 나라를 떠났어요. 많은 날과 많은 장소를 여행한 후 왕자는 결혼하기에 적합한 공주를 찾을 수 없었어요. 왕자는 실망하여 왕국으로 돌아왔지요. 부모는 왕자를 맞이하였어요. 왕자는 부모님께 여행 이야기를 전부했답니다. 어우, 참 슬프구나. 하지만 아무도 선택하지 않고 돌아와서 기쁘다. 그 공주들 중에 어느 누구하고 결혼했다면 너의 삶은 끔찍했을 거야. 왕자는 왕비의 말에 수긍하며 방으로 돌아갔어요. 그날 밤 전등과 번개가 쳤어요. 왕자는 방에서 창을 통해 그곳을 보고 있었지요. 왕자는 누군가 성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고 하인이 문을 열었어요. 아름다운 아가씨가 문 밖에 서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무거운 망토를 입고 있었고 비 때문에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소녀의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은 왕자는 아래로 걸어 내려갔어요. 제 운전사가 빗속에서 길을 잃어서 이성의 불빛을 따라 왔답니다. 저희에게 오늘 밤 머물 곳을 제공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여기서 지내셔도 됩니다. 코트를 제게 주세요. 왕자는 소녀를 성으로 맞이했어요. 소녀의 외투를 받아들며 왕자는 지금까지 본 소녀 중 가장 아름답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왕자는 하인에게 소녀를 돌봐주도록 부탁하고는 여왕에게로 가서 이 소식을 알렸죠. 여왕은 왕자와 함께 소녀에게로 걸어갔어요. 여왕은 첫눈에 그 소녀가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저 아이는 공주가 아니지 않느냐. 진흙투성이에 더러운 옷을 보거라. 하인도 없고 공주가 무엇 때문에 이런 폭우 속을 뚫고 여행을 하겠느냐. 하지만 이렇게 우아하게 걷는 아름다운 소녀를 본 적이 없습니다. 여왕은 왕자가 그 소녀에게 빠져 있음을 알게 되었어요. 여왕은 그 소녀를 쫓아버릴 계획을 생각해냈어요. 공주가 아님을 증명하는 것이었죠. 그 소녀를 시험해보겠다. 오늘 밤 소녀에게 왕실 침대를 제공할 것이다. 매우 편안한 매트리스 10개 밑에 요리하지 않은 완두콩 하나를 넣어둘 것이다. 만약 그 소녀가 공주라면 예민해서 그 콩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왕자는 어머니의 말을 믿었어요. 여왕은 하인에게 소녀의 침대 밑에 완두콩을 넣도록 명령했어요. 왕자는 방으로 소녀를 데리고 왔죠. 침대에 닿을 수 있도록 사다리가 있었어요. 소녀는 밤새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아침이 되자 소녀는 일어나서 하인을 불렀죠. 제대로 쉬지 못했어. 이 이야기를 왕자님께는 하지 말아줘요. 하지만 끔찍한 침대였어. 벽돌이 이 속에 들어있는 것만 같았거든요. 밤새 한숨도 잘 수가 없었어요. 왕자는 소녀가 불평한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왕자는 소녀에게 달려갔죠. 당신은 진짜 공주군요. 그렇죠? 제발 저와 결혼해주세요. 당신과 결혼할게요. 다시는 이 침대에서 잘 필요가 없다면. 왕자와 공주는 결혼을 했고 그 이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